웃고 기셔와요. 하루바루 또 하루바루 또 와카이 포쿠라노 중학교 다시는 못 돌아온 이 추억 안 보소 다정한 하구들아 기차에 몹시 짜우르난 기적소리 어서 가자 부르네 랄랄라 잘도 달린다 우리의 열차 몰고 즐거운 여행길 따라 청춘이 심장 못 뛰는 수학 여행길이요 시타기미요 어머니 다스다로 이츠 이츠 마데모 랄랄라 기샤와유쿠 기샤와유쿠 히토스지니 히토스지니 와카이